I'm sending 10 toes down in the game. 이게 고치는 결과 따윈 관심 없는 play. 나를 지나쳐간 pace 손인 듯이 옮겨 move. 너의 수에 걸려 이미 나를 깨뚫는 군 눈. 애써 봐도 숨이 차 숨이 차 갇힌 것 같아 함정 속에 넌 노리듯 groove it now groove it now 나만 바빠 yeah 이 놀이 속에 널 쫓는 난 길을 잃어 매일 밤 습관처럼 미쳐가 이건 완벽한 error I'm drunk again. This is too much. I'm so sorry. I'll never, ever. I love you too much. Crazy, crazy, crazy. 나를 흩뜨려 놔 up all night. Crazy, crazy, crazy. I'm gonna go with you. 이대로 너에게 더 미쳐가.